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에게 어윤사이칸 덴데 분노로부 주조 유엔 아동기금 대표가 18일 신임장을 봉정했습니다. 외무상은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표와 담화를 했습니다.